Let's go. 울렀댔어 처음 길거리엔 도망치더니 칼질로 피가 흥건해 우리 그때 땐 몰랐지만 그냥 힘센 형이 제일 멋졌었지 그땐 그래 우리 살아났었지 용이 저디 가든 더 비옥 수도 없이 맛본 치울 때부터 상욕자 될 수 없었지 신고할 수 있는 게 오직히도 어떻게 느끼겠어 피곤 불게 흔들지 않아 너 희노 침대가 없어서 엄마랑 잤어 매일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려 난 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계속해서 자는 척 떨면서 BBQ 치킨을 시켰어 엄마는 우리를 속였어 고작 15,000원 때문에 엄마 내가 돈 어떻게든 벌어올게 이제 남몰래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내 몸 하나 불살라서라도 꺼내줄게 난 그 모습 다시 실눈 뜨고 볼 수 없게 울려댄 사이렌 텅 빈 길거리엔 도망치다 흘린 칼자루 앞이가 흥건해 우리 그때 어릴 땐 뭘 몰랐었지 맨 그냥 힘센 형이 제일 멋졌었지 그땐 그래 우린 살아나왔어 지옥 이제 어딜 가든 다 비옥 수도 없이 맛본 치욕 어릴 때부터 붙은 쌍욕 절대 할 수 없었지 신고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도 어떻게 느끼겠어 피곤 붉게 울지 않네 흰옷 여기 사람 있다 깜깜빵 흰 내 방 정신형이 진국해 가방암 어린애가 착사랑하던 그 여자 힙락에서 지금 몸 팔아와 oh, that yeah, that's real life 김치 냄새 때문에 놀려대길래 도시락 동을 다룰 that's real life 그런 날 보고 지점신을 나눠준 꼬마가 있었어 that's real life 어느 날 관속에 그 친구 얼굴을 만지게 됐어 that's 울려대 사이렌 텅 빈 길거리엔 도망치다 흘린 칼자루와 비가 흥건해 우리 그때 올 땐 뭘 몰랐었지 man 그냥 힘세 형제 루머스 소지 그때